한 시간 더 일할 수 있어요? 1번 아니요, 할 줄 몰라요. 2번 아니요, 살 수 없어요. 3번 아니요, 한 시간 걸려요. 4번 아니요, 지금 가야 해요.